말해도 돼. 아프면 아프다고, 슬프면 슬프다고, 눈물을 나면 울어도 돼. 그래, 사는 게 힘들어도, 사람이 힘들어도 어차피 다 똑같잖아. 작은 위로를 줄게. 괜찮다 말할게.